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선군 업적, 인민은 잊지 못합니다. 자국과 민족의 운명,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용도 업적 못 잊는 천만 군민의 뜨거운 격정이던가. 준엄한 시련의 언덕에서 어버이 장군님 선군의 총대를 옥색에 틀어주이시고 끊임없이 넘고 헤치신 선군의 그 길들을 뜨겁게 새겨주며 노래가 울립니다. 자국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시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야전복을 입으시고 자국 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우리 인민이 여러 해째 계속되는 엄혹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던 시기, 북조선 붕괴설을 떠들어대면서 원수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 있을 때, 자주적 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판가리 되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군의 길의 어르시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덧달고 다닌 적 있는가고 하시며 어버이 장군님 바람세찬 초도일로의 항해길에도 오르시고 적들의 정구가 겨누어진 판문점에도 서슴없이 나서시었으며 낮에 밤을 이어 철령을 넘으시고 야전차를 밀며 굽이굽이 오송산의 칼벼랑길도 앞장에서 헤치고 가신 위대한 선군길. 처서에서 처서로, 거지에서 거지로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그 길은 정녕 몇천 몇만리였으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를 높이두시고 자주적 인민의 존엄을 지키시려 나서신 전선길. 정녕 그 길은 자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필승의 신념, 무비의 담력과 의지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민족의 소호자의 성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장군님의 선군 업적을 뜨겁게 전해주는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병사들을 운명을 같이 하는 선군 형령 동지들로 키우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주체 87, 1998년 4월의 태양절에도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세는지 찾아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철령 너머의 최정연 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 언제나 병사들을 나의 전사들, 나의 아들, 딸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병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시었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병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 초소들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사랑을 부어주고 믿음을 안겨주신 김정일 장군님. 정녕 선군으로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길이었으며 믿음으로 행복을 꽃피워가는 행복의 창조자의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군으로 제국주의 불그름을 치고몰아내고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행복의 만년 포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 업적을 뜨겁게 새겨주며 울려가는 이 노래. 선군은 우리 민족 살리고 우리 교리에 부응하게 하는 길임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 속에 마련된 오늘의 빛나는 현실에서 절감하며 우리 인민은 혁명의 진도에 위대한 용장을 높이 모신 민족에게는 만복이 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정녕 세기의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역사는 희세의 걸출한 위인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거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의 심장으로 부르며 경야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선군의 길로 옥색에 나아갈 것입니다.